주는 불같아 꽃을 잃은 벌같아 날 없인 죽을 것 같아 Everyday 사랑을 고백해 진지함은 너무 답답해 단순함은 정말 애같아 기댈 곳은 너밖에 Every night 이렇게 나만 생각해 왜 이렇게 우린 엇갈린 거니 꽃만 본 건지 어쩜 우린 너무 가까이에서 서로를 기다린 걸까 너무 고마워 너의 미소가 얼굴만 보면 미소 짓게 되었어 지금 다른 난 조급해져 이 밤 너의 생각에 난 꿈을 꾸겠죠 세상 모든 게 다 변해간대도 우린 변함없을까 사랑한 만큼 가는 시간이라 조금씩 사랑할까 너무 고마워 너의 미소가 나를 깨우는 너의 향기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눈을 감으면 꿈만 같아서 눈을 뜨면 모두 사라질 너무 고마워 세상 모든 게